이 시간에는 놀이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나는 야 꽃봉오리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우리 모두 친한 동무. 아침마다 손 잡고 유치원 가는 우리들이 모두 다 친한 동무지요. 웃기 동무 춤 당시 틀지요. 가면 길가에 꽃들도 방구들지요. 가온 너희 랄랄라 우리들이 모두 다 친한 동무지요. 글씨 공부 시간도 나란히해서 학습장에 어쩜껏 함께 피우죠.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다정한 동무.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 우리 학급 동무들.